낡은 정치의 핵심은 역시 돈입니다. 깨끗한 돈이 문제인 것입니다. 검은 돈, 뭉칫 돈 받은 사람은 부정부패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. 지금까지 청탁 문화는 믿져야 본전이었습니다. 믿져야 본전이었는데 그걸로는 청탁 문화를 건절할 수 없습니다. 걸리면 패가망신으로